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가 3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발광적인 북침 핵전쟁 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기일이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이 시작되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